1, 2, 3, 4. Beten, baik, beten, baik, beten, baik. Sabitin. 하지 말아야 해. 출발선에 설 때 눈은 무릎 뜨고 고개를 들어. 꼬리를 휘날려도 와잖아 버팔로 Red carpet 위를 줘 내일은 잘나갈 거야 또 아무나 대기권을 throw throw throw 서로 더 하하하하 수부 번 더 하하하하 이곳에 열쇠 손에 맨 뜻을 왜 못 니 원나게 Yeah it goes like Right then right Right then right Right then right Rap it rap it Left then right Thank you.